네, 이어서 문대골 목사님께서 박정희 정권의 이야기를 하셨고, 그 이정 목사님께서 삼청교육대를 중심으로 전두환 정권의 이야기를 하셨다면, 우리 최재범 목사님께서는 91년도 강경대 열사 죽음 이후부터 본격적인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사회 활동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와 관련한 이야기를 좀더 듣고 싶습니다. 예, 그게 이제 이정 목사님 폭력 얘기하셨는데, 역시 강경대 열사도 사실은 백골단에 맞아서 사망하게 된 사건으로 하는데요. 그 전에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을 다니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신학교를 쭉 다니면서. 예, 그래서 신학대학을 다니면서 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그럼 내가 신학대학을 졸업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뭐 휴학도 하고 그러면서 기도원에 갔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안 계시면 신학대학 그만두고 다른 직업을 빨리 선택하는 게 낫겠다 싶었는데 굉장히 저는 금세 그 응답을 받았어요. 요거는 이제 굉장히 신앙적인, 굉장히 보수적인 요런 응답을 바로 받고 그리고 내려와서 바로 또 강경대의 그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 때는 뭐 감신대도 다 부활절이면은 총장님이 앞장서시고 교수님들이 다 앞장서시고 그래서 87년도 뭐 6월 항쟁 뭐 이럴 때 같으면은 거의 전교생이니까 이렇게 학생 시위에 참여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저희는 뭐한70% 이상 정도는 대부분 다 전교생이라 봐도 1000명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많은 퍼센테이지가 참여를 하는데 저는 기도원에서 이렇게 뜨거운 기도와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희한하게 강경대 집회에 가서도 또그 체험을 동일하게 또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기가 참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게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하는 어떤 확신 비슷한 거니까 무슨 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문자로 뭐 이렇게 문서로 주시는 건 아닌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확신. 그리고 강경대 집회에서 열사여 부활하라, 강경대 열사의 뜻 이어받아, 뭐 이런 구호였는데 거기서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저는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시점이 그렇게 며칠 차이 안 나고, 예, 네, 그래서 기도원에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계심을 체험을 하고 그 동일한 체험이 강경대의 그 집회에서도 동일하게 체험을 받게 되면서 아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구나. 네, 그래서 신학대학을 이제 계속 진행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앞에 계신 문대걸 목사님, 목사님은 폭력이 굉장히 가슴 아프셨겠지만 저는 그 폭력으로 인하여 강경대 사건 이후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그런 좀 저런 좀 독특한 시대라서 그 이후로 이제 이렇게 계속 신학 공부를 계속 지속을 하게 됐고 그랬던 거죠, 저는. 네, 근데 제가 또최 목사님의 이력이나 그 관련한 내용들을 보니까 비전향 장기수를 후원하는 활동을 또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뒷조사를 다 하셨군요. 근데 앞서서 이제 문대골 목사님이나 이정 목사님께서는 끌려가고 폭행당하시고 이랬던 그런 고통받았던 그러한 경험이나 역사가 있으시다면 또 최재범 목사님께서는 그런 경험은 없을지라도 그렇게 고통받은 사람들과 함께한 경험이 있으신 것 같고 특히 또 비전향 장기수 라고 하면 되게 20년, 30년 동안 감옥살이 하면서 끊임없이 고통 속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이었던 거잖아요. 그런 비전향 장기수 후원하는 활동이라든지 노동인권, 통일국가본부 등등의 여러 투쟁들을 하시면서 또 남다른 소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뭐 저보다 또 다른 비전향 장기수 선생님들에 대한 이런 또 하셨던 분들 더 많이 계신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개신교에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좀 유일했던 것 같고 단체로서는 유일했는데 목사님들 개별적으로는 더 많이 계셨었어요. 지역에 계신 뭐 목사님이 장기수 선생님 출소하신 다음에는 저희 때는 이제 비전향 장기수라고 하는 이름이 좀 보편적으로 나왔지만. 예전에는 사실 그분들이 한분 출소하시면 어디 가서 의지할 데가 없는 그래서 그분들을 모시고 계셨던 여러 목사님들 개별적으로 그렇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고 실제 이제 지금 현재 우리들이 잘 몰라서 드러나지 않아서 그런 거지 그런 분들이 더 많으셨습니다 사실은. 송환되시기 전에 송환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권한함께에서 장기수 선생님들 이제 백서를 이제 만들 쭉 인터뷰를 다 해서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책자로 한번 쭉 만들고 뭐 그랬던 기억들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도 아까 하나님에 대한 고백 속에서 목사가 된 어떤 기본적인 입장이 하나님께서는 기도원뿐만이 아니라 분명히 강경대에 추모하는 어떤 그런 집회 속에서도 분명 계신다라고 네. 하는 저의 어떤 신앙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노동 현장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 속에서도 네. 분명히 하나님께서 거기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개인적인 어떤 신앙적인 확신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아픔들 속에서도 이념이나 사상이나 사고 뭐 이런 걸 다 떠나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네. 목사로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뭐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기본적인 어떤 사회과학이나 어떤 뭐 어떤 이념이라든지 뭐 다른 걸 떠나서 분명하게 핍박받는 곳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어떤 종교적인 명령이죠. 뭐 네.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서 목사한테 하라 그러니 뭐 저런 별 수 있습니다.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뭐 그게 뭐 좋아서 뭐 싫어서 뭐 이런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요. 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쭉 해왔고. 네. 아 근데 이제 지금 이제도 더 계속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제가 좀 게을러져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명령을 이렇게 목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되는데 좀 게을러지는 게 개인적으로 그게 좀 제가 회개해야 할 점이지. 네. 좀 더 하나님 앞에 좀 엎드려야 되는데 말입니다. 네. 이상은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저희 셋이 필요가 없는 날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아, 네. 세 분 그냥만 있어서 녹음이 그냥 갈 것 같아요. 네, 진짜로요. 네, 우리 문대걸 목사님 그리고 이정 목사님, 최재봉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분단 이후에 한국사가 다케가 딱 네. 맞아서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한 권의 역사책을 읽은 듯한 네, 맞아요. 굴곡되고 핍박받고 탄압받았던 우리 민중들의 네. 삶이 녹아져 있는 역사책을 한 권 재밌게 읽은 듯한 네. 생각이 드네요. 역사책에서 갑자기 저한테는 신앙 고백집으로 적고 죄송한데요. 예, 문대골 목사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1월 20일 촛불 기도회 때 그 문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굉장히 인상 깊었었어요. 예, 특히 그 남이 있어야 북이 있고 북이 있어야 남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게 굉장히 인상 깊은데요. 또 워낙에 지금도 서슬퍼렇게 국가보안법이 존재하고 있고 뭐 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현대사회 통일운동을 보면은 특히 무니카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실제 종교인들이 통일운동 그리고 민주화운동에 헌신적으로 활동하셨던 역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에 대한 궁금증도 있고 이 의미가 어떠한가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참 불행한 일이죠. 어쨌든 이게 남북이 나뉘어 있는 게. 더 불행한 건 북의 문제를 미국, 일본, 한국 3자 석상에서 의논을 해야 하는 이건 정말 사람이 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도 그게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오해라기보다는 무지해요. 참 무지하죠. 나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은 우리 동지들도 어떻게 이해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국가주의라고 하는 걸 거부하는 차원에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체제도 마땅치 않게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요. 특히 7.4 공동성명 이후에 박정희 정권은 박정희 정권에서 시도한 것으로 얘기를 했지만 다 북하고 비밀리에 다 접촉할 대로 접촉하고 해서 합의해가지고 한 거거든요. 국가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게 여기서는 유신 체제 시작이 되고 북에서는 소위 사회안전법이라는 걸 만들고 그래서 남쪽에서는 박정희는 김일성의 소위 주권을 보장해 주었고 북에서는 박정희의 주권을 보장해 주는 우리는 그렇게 그게 참 민중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제대로 살아나려면 이 둘이 껴안지 않고는 방법이 없거든요. 나는 그 전문적인 건 잘 모르겠어요. 최 목사님의 신앙적인 어떤 계시 같은 걸 이야기를 하셨는데 굳이 얘기를 한다면 신앙적인 거예요. 이대로는 안 된다. 감옥에 가야 할 이유도 없는 거고 이런 얘기 했다고 해서 네. 또 가게 되면 흔연히 가면 좋은 거고 이건 내일이어야 한다. 내일. My work. 네. 이 누구를 뭐 국민을 위한다든지 뭐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내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이 하나님과 나라고 하는 말 자체를 한국 교회는 잘 못 써요. 틀리게 쓰고 있어요. 이 역사도 다 필요 없는 거고 다 인생이란 건 뭐 의미 없는 거고 다 흘러가는 거다. 무의미한 거다. 하나님과 오직 나만 관계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난센스여도 정말 형편없는 난센스죠. 운동하는 이들이 이 운동이 역사의 진화와 절대적인 관계가 있는 거니까 네. 효과가 나타나거나 안 나타나거나 이기거나 지거나 네. 되거나 안 되거나 그거하고 정말 관계하지 않는 그런 차원은 넘어서는 네. 그래서 국가 권력이 뭐 끌고 가면 끌고 끌려가는 거고 때리면 맞는 거고 어? 죽이면 죽는 거고 적어도 그런 세력들이 키워져야 된다. 우선 운동하는 이들에게 두 가지는 부탁을 하고 싶어요. 하나는 제도권 넘어다 보지 마라. 제도권을 넘겨다 보는데 이미 역사운동은 변질된다. 예. 예. 두 번째는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 내일이다. 이게 내일이니까 누구 섭섭하게 생각하지도 말고 네. 예. 그러면 문제들 없죠. 네. 남북이 하나 된다고 하는 거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말고 두 가지만 확실히 좀 했으면 좋겠다. 하나는 제도권을 넘겨다 보지 마라. 그리고 성공한다고 하는 해봤댔자야 성공하면 뭐 할 거야. 어머니들이 애기 키우면 되는 거고 애들도 스스로 커나요. 네. 어? 다 뭐 우리가 키우는 거 아닙니다. 스스로 커나고 하는 거니까. 잘 된다 못 된다 뭐 앞, 뒤, 고저 뭐 승패 이런 거 그죠? 그게 정말 자유지요. 네. 끌려가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네. 네. 저 목사님 그것도 그 부분도 함석강 선생님의 사상이 어느 정도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물론 뭐 내 것은 99%는 함석한 겁니다. 네. 아. 네. 목회만 네. 빼놓고 성도들 목회한 것만 빼놓고는 네. 사고하는 거, 뭐 계획하는 거, 꿈꾸는 거. 또 이상스럽게 나는 내가 못된 짓 하려고 그러잖아요. 나도 못된 짓 하고 싶지요. 못된 짓 하려고 할 때는 네. 묘하게 꼭 우리 선생님이 꾸며와요. 아. 그래 이런 게 자칫 잘못하면 네. 소위 신앙이 됩니다. 종교가 됩니다. 이제 종교라는 게 다 그렇게 출발하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이것도 함석헌 선생 은혜인데 함석헌은 이성으로 받지 않으면 종교가 아니다. 이성으로 해석을 하고 네. 안 되는 것은 놔둬라.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풀어준다. 이게 어떤 것도 일단 이성에 의해서 테스팅을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함석헌이 아무리 꿈에 나한테 와가지고 너 이놈아 너 그러는 거 내가 다 안다 해도 무섭게 생각되지 않죠. 네. 네. 종교로 흐르지 않죠. 저희 큰 누나가 계시는데 올해 70대인데 그 누나는 항상 좋지 못한 일이 생길 때는 꿈에서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타난다고 아,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것을 어떤 현상으로 바라봐야 되나 하고 바라보는데 근데 그 이상하게 생각하면 네. 안 됩니다. 그건 내 실력이에요. 내가 평소에 그런 생각을 골똘히 하기 때문에 어떤 압박이 와도 네. 어떤 탄압이 와도 내가 꺾여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지구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걸 도우시는 거예요. 네. 그걸 신앙적으로 하면 하나님이 돕는 거죠. 꺾어지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네. 내가 그 싸움을 하지 않으면 그런 꿈도 안 꿔지고 제가 한번 참 좋은 경험입니다. 전태일 열사의 일주기 추도식을 함석헌 선생이 했어요. 네. 네. 이제 경동교회에서 네. 이제 사회는 내가 하고 주 강사는 함석헌 선생하고 돌아가신 이문영 박사 그리고 강원영 목사하고 셋이 강연을 했는데 내가 사회를 하고는 강사들이 이제 연단에 딱 서면 회중석에 가가지고 앉아 있었거든. 맨 앞에 앉아서 이제 강연을 듣는데 네. 우리 선생님이 단에 섰는데 빛이 쫙 싸고 있어요. 어. 그래 내가 자꾸 눈을 부볐죠. 이상하다. 근데 여전히 빛이 그렇게 쌓여 있어요. 예. 그 이제 강연이 끝난 다음에 며칠 지났어요. 며칠 네. 지났는데 우리 선생님한테 넌지시 그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내 잔등을 이렇게 들기면서 참 고맙다 이래. 그런데 뭐라고 그러시냐 그러면 그건 대고리 속에 빛이 있는 거지. 아. 이게 그것은 함석헌의 빛이 아니고 내 속에 빛이 보였다는 거야. 아, 얼마나 또 좋아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네. 우리 속에 빛이 있으면요, 다른 사람에게서도 빛을 봅니다. 내 속이 어두워지면 아무리 좋은 사람도 좋게 보이지 않아요. 네. 우리 속에 빛을 품고 키우고 이렇게 해야죠. 목사님, 그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우리 사회가 침체되고 이렇게 어둡게 내려앉아 있고 표현의 자유가 억압당하고 또는 정치가 성장하지 못하고 남과 북이 만나지 못하고 하는 유일한 그 원인이 그 원흉이 국가보안법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조국에 저는 문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표현을 한다면은 이 우리 조국의 하늘에 먹구름 같은 국가보안법, 그것이 바로 우리를 짓누른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는데, 그 함 선생님 살아 계셨을 때도 국가보안법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예, 그때 함 선생님은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뭐 어떤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때는 소위 반민주, 민주와 반민주 이 싸움이 80% 90%를 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안쪽에서는 네. 북한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장준하가 죽은 다음에 네. 문익환이 뜨면서부터 소위 민주주의 신장을 위한 싸움이 통일운동 쪽으로 붙으면서 확산돼가지요. 네. 네. 그때는 함석헌은 노자에 심취할 때고 또 네. 성서 동양학회가 만들어져가지고 함석헌은 정치적인 강연보다도요, 노자 풀이가 참 좋습니다. 노장의 풀이를 통한 민주주의 교육. 이제 내중에 이제 70년대 후반에 가면서 함석헌은 그렇게 철학적인 사상적인 측면으로 많이 이제 흘렀죠. 네. 안 좋아하신 분들은 특히 백기환 선생님은 저 영감 빨리 없어져야 된다고 그러기도 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저희 교단 복음 교단을 만드신 분이 그 최태용 목사님 아니십니까? 예, 예. 이분이 함 선생님하고 같이 그 예. 우치무라 간조 그 선생을 스승으로 모시고 예.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 이제 최태용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서양 선교사들이 만드는 교회는 우리 전통 교회가 아니다. 예. 괴리감이 있다. 예. 해서 조선의 교회를 만들자 해서 주창을 해서 예. 이제 이분이 이 쉽게 말해 오늘날의 복음교회 정신이 살아있는 뭐 조선의 예. 정신이 살아있는 복음교회를 만들었다고 지금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그런데 최태용 목사님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니까 이 어른이 6.25 때 반공 강연을 하고 다녔고요. 반공 강연. 또 그래요. 예. 또 네. 그리고 아, 그 얘기는 나 지금 예, 목사님한테 처음 듣네요. 네. 이승만 정권 때 농림부 장관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농림부 장관하고 결국은 6.25 전쟁 예. 때 인민군한테 끌려가지고 행불된 것으로 돼 있으니까 사살당했다고 봐야죠. 근데 이러면은 참 제가 이제 생각하는 우치무라 간조 사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무리 뭐 물론 스승이 뭐 똑바로 가르치더라도 뭐 제자가 그것을 뭐 달리 행동을 할 수는 또 있겠는데 함 선생님은 반독재의 길을 걸었거든요. 그런데 예. 최태용 목사의 그 같은 제자임에서도 예. 뭐 불구하고 예. 그런 길을 보면 좀 달라요. 예, 내촌의 제자인 것은 두 분이 맞는데요. 예. 우선은 이제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두 분 사이가 갈라진 게 구속력 논입니다. 예수의 대속론. 함석헌의 대속론은 한국 기독교인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정통적인 기독교인들은. 그런데 최태용 목사님은 십자가의 구원, 구원의 도리, 이걸 내천의 도리를 그대로 받은 분이에요. 그리고 함석헌은 다 뒤집습니다. 유영모 선생님도 평생에 없는 은사지만 네. 유영모는 유영모고 남나지 이런 분이야 함석헌은. 내촌, 내촌 100년 만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분이지 36년 압박을 받았지만 내촌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상세를 해서 할 정도로 함석헌이 내촌을 좋아하는데 네. 그럼에도 두 선을 가지 기본적인 고백이 다릅니다. 그게 소위 역사적인 예수를 보는 눈하고 네. 십자가의 구속론이야.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내추럴리스트도 떨어지고 네. 최태용하고도 그걸로 나눠집니다. 나는 최태용 목사님을 그렇게 지금 자세히는 모르고 함석헌을 공부하는 것 때문에 최태용 목사님도 조금 이렇게 알게 됐죠. 예. 유영모 선생님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제가 예. 이제 책도 좀 그, 보고 했는데 이 어른들은 종교세의 어떤 종교 속의 어떤 뭐 실천성이나 뭐 어떤 참여 정신이나 이런 것은 전혀 보이지가 않았거든요. 유영모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섹스를 얘기하는데도 새끼를 치기 위한 섹스 이외의 모든 섹스는 범죄다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서른아홉 마흔 될 때 사모님하고 해원식을 합니다. 이제 너는 너대로 난 나대로 그간에 결혼했던 거 풀자. 너는 너로 가고 나는 나로 가자. 그래서 이성 관계를 안 갖죠. 유영모 선생님은. 그래 거의 성자에 가깝습니다. 그 40대 때 그러셔가지고 91살에 가셨는데 가실 때까지 베니아판에 누워서 담요 한 장으로 겨울에도 그리고 베개를 베시는 게 아니고 통나무 짜갠 거 배우고 그렇게 일생을 사셨으니까 네. 우리 다른 분이죠. 수도적 부분에서는 네, 그렇죠. 상당히 예. 우리에게는 많이 예. 우리가 배워야 되죠. 함석헌하고 양립할 수 없었던 게 같이 있을 수 없었던 게 왜 말하고 다니냐. 지가 뭔데 함석헌한테 하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떠들고 다니냐. 좀 가만히 있지 않고 그런 점이 있죠. 도리어 네. 저 목사님 유영모 선생님이 좀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언자적 상황이 연출된다면 그때는 분명히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릇들은 있더라고요. 이게 질, 심질, 체질, 질은 같아질 수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유영모는 또 함성은 아주 그 로맨틱한 데가 있습니다. 네. 낭만주의적인 데가 있어요. 근데 유영모 선생님은 절대 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내중에는 아주 좋지 않게 말씀을 하셨고 제자들한테도 함석헌이 저거 이정 목사님 근데 이게 이 문제가 사실은 고려 말 조선시대에도 유교 불교를 이제 억제하고 이제 유교를 승상화시키면서 2판승 4판승에 대한 이야기에 또 연재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2판 4판 싸운다라는 얘기가 이제 그런 건데 지금 기독교에도 역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예언자적인 어떤 전통의 어떤 외침들 그리고 이제 제사장적인 뭐 이런 부분들 또 근데 사실 예수님이 제일 큰 문제 아닙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또 예전 사회 속에서는 단순화할 수 있겠지만 요즘에는 좀 더 이렇게 좀 복잡한 사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옛날에는 열심히 하면 부지런하면 부자 된다. 근데 요즘에는 부지런해봤자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는 사회잖아요. 농경 사회에서는 열심히 하면 부자가 되는데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열심히 해봤자 88만 원 미자리 이렇게 비정규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변함이 없는 건데 근데 지금 이제 신앙적인 모습들도 이제는 좀 더 복잡화됐기 때문에. 이제는 좀 목사님들도 예언자적인 혹은 뭐 이런 전통 플러스 어떤 예수님의 어떤 예수님께서 실제 SNF에 가서 요한에게 세례 받고 오시는 것들이 현재적인 어떤 재현 이렇게 되면 또 지금 새로운 혁명이 요구되는 데다 어떤 점에서 예, 그러냐 그러면 그렇죠. 예수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혁명하죠. 어떤 점에서 그러냐 그러면 예수는 대개 종교라든지 사제들이 소위 하이 레벨에 있는 사람들인데 요한이 말하는 예수는 딱 바닥으로 온 거. 그리고 말씀이 육이 됐다 그 육을 사르크스라고 했는데 사르크스는 딱 종놈의 몸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사르크스를 제대로 해석을 못해요. 왜 못하냐 그러면 실력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야. 다 은혜 받고 잘 된다고 가리키는데 그 논리로는 사르크스가 해석이 안 돼요. 사르크스는 더 내려갈 수 없는 놈의 자리입니다. 살 자체가 네. 딱 어디게 죽게 돼 있어 이미 다 이놈이 뛰어먹고 저놈이 뛰어먹고 다 떼가는 살이에요. 살덩이. 네. 그런데 요한이 얘기하는 예수는 그렇게 왔다. 그게 이제 말구유인 거고 그렇게 산 거고 승천을 했다 내중에 이제 뭐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 하는 것은 후에 교회의 고백 속에 담긴 거예요. 네. 근데 그 고백도 그때 사람들의 고백은 옳습니다. 주님이 오신다. 이 말은 왜 하시냐 그러면 이 세상으로는 못 살겠거든. 저분이 안 오시면 우리는 못 산다 이런 거예요. 이것이 왕님이 예수님 오신다는 건데 지금 그 얘기를 하면 그건 전혀 그 성서를 기록한 분들의 얘기가 아니죠. 엉터리 얘기가 되지. 이게 예수는 안 오죠. 네. 그 예수 역할을 우리가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게 함석헌의 얘기입니다. 함석헌은 왜 최태영하고 끊어지고 한국 역사하고 끊어지냐 그러면 나는 역사적인 예수 믿지 않는다. 2000년 전에 거기서 아버지 아버지 하던 그 예수 믿지 않는다. 예수가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는데 예수는 지금 싫었다는 거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도 안 해요. 이게 한국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함석헌은 아니다. 예수 안에 그리스도가 있었다. 네. 예수는 십자가를 정말 피하고 싶었는데 그놈의 그리스도가 속에서 예수를 안 놓아준다. 그리고 끌고 갔다. 그 다음 얘기입니다. 그 그리스도는 함석헌이 내 안에도 있다.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못 산다. 네. 그분이 끌어가시는 대로 나는 가는 사람이다. 이것이 함석헌의 기독관이에요. 그리고 구원관은 뭐냐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나를 이끌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기독교가 보면 함석 지옥갈놈이지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다 뒤집는 거니까. 네. 예수는 믿어야 합니다. 나는 내가 더러 이런 얘기하면 또 목사노릇 한다 그러는데 난 예수 빼놓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네. 그래, 그런 점에서 목사 된 거 괜찮다. 목사니까 예수 믿어야죠. 예. 예. 좀 다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정 목사님께서 또 여기 농선당의 당장으로 계시기도 하고 올해 새해 벽두부터 또 대북 전단 살포가 두 번이 뿌려졌어요. 그거 보시면 내 속이 답답하실 것 같기도 한데 그렇죠. 예. 이게 민주주의의 문제 그리고 통일의 문제하고 다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민주주의와 자주적 평화통일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기독교의 역할이 무엇일까가 궁금합니다. 네. 저는 그 신념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공안당국에서 우리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안방까지도 침탈을 하고 했지만 여러분들은 또 지금 현재 소환장을 지금 받고 있고 또 거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네, 이것은 당연히 이 시대에 있는 현상이라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첫째는 겁내지 말아야 된다. 네. 겁내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여러분들은 겁내지 않고 꿋꿋하게 잘 버텨주는 것이 기독교 목사인 저를 부끄럽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저도 뭐 버티고 있습니다만은 나는 기독교를 내 종교로 가짐으로 해가지고 버티는 정신적 힘이 되죠. 그런데 네. 네. 여러분들은 무신앙이면서도 버티고 있죠. 그러면 훨씬 저보다 더 값진 신념을 갖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저는 예수님 정신, 아까 저 문대골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수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 예수 정신은 우리에게 저항하라고 가르칩니다. 프로테스탄트라는 말 자체도 저항하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에서의 저항은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예를 들어서 개신교가 만들어진 것도 결국 루트의 종교정신, 저항정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하기 때문에 기독교는 그 본질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그 본질에 충실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주 한 80% 이상을 이루고 있고 그것은 또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원래 하등 종교가 고등 종교를 짓누릅니다. 왜냐하면 하등 종교는 돈과 근세를 항상 갖습니다. 그런데 고등 종교인들은 돈과 근세를 멀리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싸울 때는 항상 고등 종교인들이 하등 종교인들에게 항상 밀려요. 하지만 역사를 뒤돌아 봤을 때는 결국 고등 종교인들의 행위나 실천 정신이 역사가 되곤 하죠. 그래서 기독교의 역할이 통일운동이나 이런 데 기독교의 역할은 무엇인가? 어쨌든 고등 종교인으로서의 예수의 정신을 잘 실천해야 된다. 나는 네. 이렇게 보고 있죠. 네. 최재범 목사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2013년도에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국제평화대행진단에서 서진 단장님을 맡으셨잖아요. 2013년도라고 하게 되면 전쟁 위기가 굉장히 고조돼 있던 상황이었고 뉴스에서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 사재기가 일어난다라는 보도도 있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또 서진 단장을 맡고 행진을 하게 되셨는지. 사실은 기독교계가 평화운동, 한반도 평화통일운동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해외 기독자협의회, 스위스 근리원에서 먼저 제일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박순경 교수님이라고 이대 교수님이셨는데 박순경 교수님이 주체사상과 기독교에 만날 대화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다. 라고 논문을 쓰세요. 그거에 대해서 미국의 주체사상 연구소 소장인 박승덕 소장인가 이분이 네. 또 그에 대해서 응답을 합니다. 뭐 그래서 이런저런 만날 수 있는 지점이 있다. 결국엔 박순규 교수님이 그것 때문에 국가보안법으로 잡혀가시죠. 근데 여튼 기독교계에서는 평화통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해야 평화통일을 해야 된다. 전쟁을 바라는 종교는 이미 종교의 자세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또 하나 분단을 가지고 이용해 먹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종교도 이미 나는 종교 자체의 기본적인 모습에서 벗어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하나님께서는 이미 기본적으로 평화의 하나님이시고 한반도에 대해서 평화를 원하시는 하나님인데 분단으로 인해서 그걸로 인하여 여러 가지 많은 잃어버리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반도의 외국 군대가 뻗어시 합법적으로 주둔하게 되는 계기 그리고 그에 대해서 엄청난 비용들이 지불되어지게 되는 것 그리고 인하여 여러 가지 복지가 수그러들고 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못 돌리고 오히려 미군한테 줬던 비용을 우리가 사회로 복지로 쓰게 되면 대학생들에 대한 반값 등록금 문제 그리고 뭐 무상의료, 무상교육 문제들이 분명히 해결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금액들이 대미국에게 우리가 신이 다 가져다가 이제 잘 바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은 정말 기독교계의 하나님의 입장 속에서는 분명히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평화를 원하시고 그래서 한반도의 평화를 요구하시는 거고 난 남쪽이나 북쪽이나 차이가 없잖아요. 뭐냐면 같은 할아버지 때에서는 다 같은 자식이었잖아요. 네. 네. 근데 나는 그것에 대해서 그 구별되는 게 이념? 정치 체제? 글쎄요. 뭐 제가 볼 때는 딱 그렇게 나는 분리되어야 되고 분단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념을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념을 잘 모르고 어떤 경제 체제에 대해서 차이점을 제가 잘 몰라서 그렇겠지만 별로 그렇게 저한테는 좀 현실적으로 다가오질 않아요. 같은 북쪽에서도 신앙 공동체가 있음을 이미 예전부터 세계 기독교가 다 공인되어지고 북쪽에서 신앙 공동체가 있다. 뭐 그리고 분단되기 전부터도 이미 신앙 공동체가 사실 하나고 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분단으로 인해서 비용들이 너무 많이 지불되고 사람도 희생도 너무 많이 되고 문대원 목사님도 그 말씀하셨지만은 문대원 목사님 형님 와버님 네. 뭐 이런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사실은 네. 이런 조건에서 분명히 한반도의 평화는 있어야 된다 분단을 극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교인이 가지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입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또 특별히 인터넷은 안 나왔죠. 제 향력이. 저희가 3사단 18년대에서 군인을 상대로 해서 한 1년간 목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아~ 그것도 나옵니다. 아, 예. 우리나라 국군의 날이 10월 1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동해안 7번 국도 거기서 3사단 18년대가 넘어갑니다. 이제 18년대가 하루 전날 먼저 가느냐 23년대가 먼저 가느냐 뭐 이런 논쟁들은 있어요. 네. 제가 알기에는 9월 마지막 날에 18년대가 수색대로 먼저 넘어가고 그리고 23년대가 공식 명령을 받아서 넘어가는 게 10월 1일입니다. 전무후무하게 대통령이 우리 국군에게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이 집행된 게 그게 그래서 전무후무한 사건이라서 국군의 날로 하지 않습니까? 네. 헌법에는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는다라고 되어 있지만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한 건 뭐 네. 여러 군사 쿠데타 빼놓고요. 네. 그건 이제 그 비법적인 것이고 여튼 그 연도에서 제가 이제 군인 목회도 했었고 하면서 정말 교인들은 다 장교들 뭐 군인들이지만 네. 전쟁 좋아하는 장교들 없어요. 그렇죠. 그 교회에 있었던 다른 장교들도 정말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네. 이거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동의하고 있어요. 네. 심지어 장교들인데도 어느 장교든지 하나님 우리나라에서 전쟁 나게 해서 내가 승진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장교들, 군인들 하나도 없습니다. 그쵸. 제가 볼 때 어떤 목사들이라도 한반도에서 전쟁 나게 해서 내가 뭐 어떻게 먹고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기독교인 나는 있을 나는 그렇게 상상도 아예 못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행동은 다르게 합니다. 네. 삐라 뿌리는 데에 돈을 대주는 목사들. 도대체 나는 이 양반들이 상식적으로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양반들은 그러면은 삐라 뿌려서 전쟁 나게 돼서 내가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가요? 뭐 이런 식의 기도를 하는 건지 도저히 비상식적인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2013년도에 어목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기독인이라면 한반도 평화가 돼야 되는 거고 평화협정이 체결이 돼야 되는 거고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큰 이유가 아니더라도 네. 기본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생각한다면 평화협정 맺어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는가. 그래서 네. 여러 목사님들이 좀 가려고 했는데 시간 되는 사람이 저밖에 없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5만원 드렸죠. 아, 예, 예. 아, 맞습니다. 여러 목사님들의 후원을 받아서 네. 제가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세 분 목사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내용을 보면 박정희 정권 때부터 시작해서 근래에 있었던 일까지 많은 그 역사적인 맥락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사실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면서 실제 공안 탄압이 가속화되고 있고 그리고 유신이 부활되는 안타까운 그 현상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목사님들 각각의 또 많은 생각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목사님들의 생각과 오늘 팟캐스트 같이 하셨는데 소감 듣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두 분들은 엄마세요? 싱글이세요? 네, 저는 싱글입니다. 저는 네. 결혼은 했는데 아이는 아직 없어요. 아, 아기는 없고요. 네. 네. 부럽네요. 두 분이 부러워. 이런 그 현장을 뭐 사회할 수 있고 네. 같이 녹아들 수 있다고 하는 게 네. 뭐 이제 우리 일꾼들까지는 뭐 평범한 일이지만 네, 참 부럽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네. 네. 네. 가장 문제는 박정희 대통령이 민주주의 신봉자가 아니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비극에 갔다는 거고 네. 예. 그랬기 때문에 그 속에서 박근혜도 민주주의를 배울 수가 없었고 네. 이게 적어도 이게 민주국가인데 민주주의가 없다. 박근혜는 더하죠. 박정희는 군대라는 현실을 리드해 갈 수 있는 힘이라도 있었어요. 그런데 네. 이제는 그런 것도 없고 자칫 잘못하면 상당히 지금 청와대는 괴롭지 않을까 싶어요. 네. 딱 자막을 하는데 해야 되겠는데 이거 집어봐도 안 되고 저거 잡아봐도 안 되고 자꾸 터지고 빠져나가고 이러니까 네. 그러면 앞으로 할 것은 빤하다. 한 가지가 딱 있다. 그것은 국가보안 악용이다. 경제도 틀려지죠. 네. 이미 그 새누리당의 상당한 힘이 당으로 실려가죠. 곧 그렇게 될 건데 그러면 뭘 할까 어떻게 할까 이건 뭐 감히 예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꼭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건 북한 가지고 장난치는 거죠. 네. 공안 사건이 계속 생길 거다. 코리아 연대 문제도 그 일환이고 뭐 신학이라든지 뭐 민변 변호사들이라든지 뭐 다 네. 여기저기 지금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 예. 참 불행이죠. 네. 뭐 그럴수록 우리가 할 얘기는 하나 되지 않으면 둘 다 못 쓰게 된다. 네. 그 이야기 밖에는 제 입장에서는요. 네. 그리고 그런 주장이 서령 나를 끌고 간다. 그러면 그게 행복이죠. 네. 감옥도 아무나 가는 거 아니더라고. 내가 살아보니까 아. 감옥도 역사가 쓸만한 놈을 보내지 네. 아무나 모릅니다. 잘 다녀오세요, 여러분. 네. 그런 점에서 문대골 같은 사람은 이거 불행한 사람이에요. 네, 난 딱 감옥살이라는 거 21일 동안 해봤는데 네. 네, 이게 감옥에 좀 갔으면 좋겠는데 이거 웃기는 소리고 네. 종거리 있어가지고 조금 소개를 할 것입니다. 박근혜 정년의 게이트가 터지고 박근혜는 실제 그 뭐가 있냐면은 여러 가지 약점이 많고 이제 능력까지도 사라져 버렸어요. 그게 그 창으로 시작해서 창으로 끝난 인사 참사. 그러니까 윤창 중에서 문창극 창으로 시작해서 창으로 끝난 인사 참사. 또 재정 부채 4,500조의 대폭발을 예견하고 있는 재정 참사가 지금 오고 있어요. 또 그 재정위기로 인한 세금을 비롯해서 각종 폭탄을 터뜨리고 있는 민생 참사가 또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남북관계마저 엉망인데 이걸 갖다 남북관계 참사라고 볼 수 있고 세월호 참사 이런 참사가 터지면서 중간 계층이 지금 완전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아까 문대골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이 그 부분에서 지금 인심을 잃게 되고 민심을 잃게 되니까 결국 은행 카드가 공항 카드입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이용해 먹는 것은 남북 관계를 가지고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데 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또 않습니다. 북이 호락호락하면은 우선에는 뭐 하는 것처럼은 하면서 하다가 또 빠져나와버릴 겁니다. 분명히 그 진심을 갖고 또 뭐 남북 대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와중에서 지금 통로가 막혀버린 것 같아요. 박근혜 정권이. 막혀버린 상황에서 온 게 이번에 우리 압수수색. 이거 또 변호사들 지금 끌고 가는 문제. 계속 이런 사건이 터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응당 있어야 될 사건이고 앞으로 터질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뭐 저나 이런 현실을 잘 감안해서 거기에 대해서 잘 대처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날이 차면 기운다고 그러죠. 기우는 날이 곧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원칙의 길을 가는 걸로 그리 하시죠. 네, 마지막으로 최 목사님. 어디도 보니까 이제 한 줄 촌평 뭐 이런 게 있어서 일단 먼저 한 줄로 좀 말씀드리면 20세기 정부를 가지고 21세기에 살아가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21세기에 살면서도 20세기 정부의 형태들을 보여주는 것 이게 문제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들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 헤쳐나가느냐에 대한 방향들은 아까 문대골 목사님 말씀하셨던 다원주의 형태 그리고 철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얘기지만 동굴의 비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이데아가 얘기를 하고 그리고 중세기의 신의 존재 증명도 선에 대한 절대적 선을 찾는 겁니다. 지금 한반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사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사회를 향해서 나아가는 방법들은 다 다양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기독교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그 길로 향해 가면 되고요. 불교인들도 불교인 나름대로 그 길을 향해서 불자 역할을 하시면 되는 거고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농민은 농민대로 뭐 이렇게 해서 각각의 가장 바라고 있는 그 형태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다 보면 조금 불교는 빨리 갈 수도 있겠고 기독교가 좀 늦게 갈 수도 있겠죠. 아니면 노동자는 더 빨리 가는데 농민이 조금 늦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좀 기다려줄 수 있고 같이 이렇게 해서 쭉 해서 한반도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이 가장 바라는 그 사회 요게 회기가 아닌 21세기 투표를 하면서도 20세기 정부를 선택하는 건 말고 21세기 살고 있으면 21세기 정부에 대해서 정당에 대해서 투표를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런 사회들을 만들어가는 것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저도 가끔씩 농담삼아 이야기하기로는 투표 실명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잘못 뽑은 사람은 세금을 좀 덜 해야지 왜 내가 세금을 덜 해야 되는가? 뭐 이런 억울함들이 있는데요. 그냥 이건 농담이지만 그런 좋은 세상을 같이 다 함께 만들어가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세 분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 현대사의 역사적인 맥락과 그리고 최근에 박근혜 정권에서의 있는 여러 가지 공안 탄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어서 한 2시간 넘게 훌쩍 지났는데도 아 진짜 이게 2시간이 아니라 마치 30분처럼 느껴지는 그런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끝!